그대 떠나면 그렇게 또 등지고 살아갈 텐데 우리 처음부터 만나지 말걸 그랬나 300의 순날학처럼 하늘만 보네 같은 하늘 아래 살아오면서 같은 하루 꿈꾸며 걸어왔지만 저 하늘에 붉은 해와 달처럼 우린 또 엇갈린 하루를 살겠지 하지만 울지 말아요 이 삶이 끝나거든 다음 세상 같은 줄기 같은 꽃으로 피어나 고달픈 이 삶에 기억마저도 저 하늘에